조선중앙통신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얼마 전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와 영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참가하는 첫 공동훈련을 오는 10월 중순부터 일본 상공에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 패권 장악에 미쳐날뛰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군사대국화 책동의 일환으로서 지옥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세기 끊임없는 침략전쟁으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치운 전범국이라고 하면서 논평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과거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국가적 의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파렴치한 국가도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또다시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경우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몰아오겠는가 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반동들의 범죄적 책동에 영국이 합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세기 파시즘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조선전쟁에서 미국의 대포밥으로 수치와 오욕만을 당해야 했던 영국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일본과 한동아리가 되어 돌아치는 것은 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논평은 일본의 파시즘 재생과 그를 부추기는 행위는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더 큰 반대 배격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